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즈음하여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에스파니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네팔공산당 연합중앙위원회 위원장,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마니아 새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아프리카 민주연합 기내 민주당 총비서, 세네갈 사회당 총비서, 브라질 노동당 위원장과 국제비서,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공동 리사장, 국제 반제 조정위원회 총서기를 비롯한 수리아, 말레이시아, 말리, 나이지리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도이칠란드,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정당들과 지도자들,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 인사들,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전문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와 인류자주위협 수행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위협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들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비서국, 오스트랄리아 공산당 총비서가 전문을 보내왔습니다.